당신인 줄 알게 됐지만 당신의 눈물을 보고 말았죠. 그렇게 사랑했나요? 뒤돌아 설 수가 없는 이 마음 당신도 아픈가요?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. 나 이제라도 잡아주세요. 여자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 인도 정이라 했던 너무도 힘들었어요. 사랑은 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답니다. 헤어질 수가 없는 건 당신과 나의 인연이 운명이기 때문에 정이라 했던가요? 우리는 너무도 힘들었어요.